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 조선노동당 제7차 대회에 즈음하여 벨라루시 공산당 중앙위원회에서 메달을 드렸습니다.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 드리는 벨라루시 공산당 충실성 메달이 4월 29일 러시아 주재 우리나라 림시데리 대사에게 전달되었습니다.